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수요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울부짖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 삶과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친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껏 달려온 것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 시간 세계를 만드셔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생명과 사랑의 힘으로 다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해주셨다. 요즘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인간이 수없이 많이 세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틀림없이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표준이 되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선이고 거기로부터 멀어지고 이탈하는 것이 악이라. 이것이 15번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스리셔야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정하셨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은 정하셨는데, 둘 다 문제죠. 하나님이 그런 건 정하신 게 없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 쏟아놓듯이 인간들을 확 쏟아놓으셔서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비이성적인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사물 가운데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 단 하나도 목적과 이유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목적이 있게 세상을 창조는 하셨는데 하셨지만 안 돼도 할 수 없게 내두신다. 그것도 가장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세계가 창조 목적에 맞도록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특이성이 있는 거죠. 전 음식점에 가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분명히 소리 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유리통에 인형이 두 개가 들어서 문을 열면 자동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어서 오세요. 차라리 해놓지를 말지. 그건 또 나. 옛날에 어느 냉면집에는 문을 열면 어서 오세요. 그래. 뭔가 그래. 구간주 한 마리가 거기서 다 걸려. 냉면 추가. 아니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새가 그렇게 사람 소리를 내요. 흉내를 내요. 어서 오세요.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목적을 정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냥 당신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당신 혼자. 그 인간 그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그냥 뭐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으셨으니까 영광아 가득 차거라. 뭐 점점 늘어나거라. 그러면 저절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과 당신이 만든 피조물 사이에 교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바로 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한국의 단편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지금 뭐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애를 낳는데 애비를 안 닮은 거예요. 나중에 다 찾다 보니까 발가락 하나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가 왜 그렇게 자기 닮은 자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자기 닮았을 때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예. 왜 나처럼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아니면 왜 날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냐? 부모들도 자기는 알잖아요. 왜 날 닮아서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냐? 물론 그 앞에 얘기는 항상 괄호로 딱 이렇게 쳐놓죠. 그렇지만 양심은 항상 말해. 누가 그래도 공부 좀 해라. 너 어찌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막 이러니까 엄마는 공부 좀 했어. 그러더니. 자기를 닮았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를 닮았을 때 아주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를 볼 때 나를 보는 것 같은 거 그게 인간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닮기를 원하시는 당신이 될 수는 없어도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닮을수록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특징들이 주님을 닮을수록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은 이 교통의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안 돼. 그래도 이해 안 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아주 더 확실한 예를 들어볼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은, 자기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 보면은,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해돼요? 그거 좀 끄떡 그려보세요. 예.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얼굴은 틀려도, 이 속의 정신과 영혼이 이 사람 주님을 닮고 저 사람도 주님을 닮았고 이 사람도 은혜 가운데 저 사람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교통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교감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말하자면 마음과 정신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 끝내면 잠깐 얘기했는데 6시간씩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 말씀 속에 쫙 들어가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 봐야지만 아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그래놓고 뭐 이런 게 교제가 아니라 과자 좀 그만 먹어요. 그거 별로 이빨에도 안 좋아. 맨날 모일 때마다 과자 사다 놓고 그런다고 교제가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 교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서로를 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코가 날 닮았네. 얘 좀 봐, 얘 좀 봐. 입 나 꼭 닮았어. 뭐 발가락 좀 봐. 나 쏙 뺐어. 그러고 좋아하지만 뭐 하나님의 발가락이 있으세요. 입술이 있으세요. 볼이 있으세요. 껍데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외모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이 있지 않아요? 외모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처럼 생명으로 꽉 찬 영혼,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꽉 찬 영혼, 그런 영혼, 영혼과 하나님께서는 일치를 이루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굉장한 거라 얘기죠. 그 굉장한 거기 때문에 올바로 안 살면 인간은 그 한 2, 3년 살다가 복날에 맞아 죽는 개보다도 더 불행한 거예요. 개야 뭐 복날에 몇 대 맞아서 목 매달려서 죽었고 보신탕으로 돌아가면 잠깐이지만 인간이 올바로 살지 못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개가 정신 분열에 걸렸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분열될 정신이 없어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책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대목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몇 번을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고 싶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난한 것도 이기겠어요. 저도 꽤 가난해 갔거든요. 가난한 것도 이기겠어요. 뭐 다 이기겠어요. 근데 인간으로 살아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누가 좋은 전도자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지금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혼자서 지독하게 방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조된 이 세계는 스스로 창조의 목적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강아지 보고 물어봐요, 한번. 쫑쫑 부르면서 물어봐요. 창조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응? 얼굴이나 핥으려고 그러지, 알긴 뭘 알아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해, 신세계는. 그래,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피조물들은 다 수동적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적 피조물들은 창조 목적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창조 목적에 대해서 능동적일 수 있는 존재, 능동적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창조 목적을 알고 어차피 창조 목적은 결국은 실현되고야 말지만 그래도 창조 목적을 알고 자기가 창조 목적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창조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능동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 존재는 오직 인간 이외에는 없는 거야, 이 지상에서는. 인간과 천사에게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상에서는 인간들에게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돌이나 풀, 나무처럼 모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창조 목적을 알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두 능력이 그 인간에게 있어야지만 돌이나 풀, 나무, 개처럼 창조 목적에 대해서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라 해야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되게 유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니 뭐고 당신이 다 할 수 있는 걸 뭘 굳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뭐 그 인간을 보고 그렇게 하시나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잖아요,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우리는,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아이를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예. 제 밑에 동생 되는 장로님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먼저 낳았어요. 얘 자랑을 맨날 와서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루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나도 딸 하나 낳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 형님, 왜, 딸을 길러보니까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옛날에 자가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타고 덜덜거리고 이제 집에라고 딱 가면, 그리고 이제 차가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서리가 안경에 쫙 끼잖아요. 그러면 딸내미가 그 끝에 한 4살, 3살 이때쯤 될까? 크리넥스 탁 뽑아가지고 탁탁탁탁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안경 닦으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안경 닦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난 내가 닦는데. 그러면서 야 진짜 딸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딸을 낳아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빼서 닦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틀리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를 닮은 아이가 부부의 사랑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아빠가 안경이 포위해서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걸 알고 크리닉스를 하나 떼가지고 오는 거야. 그때 그거를 바라보는 그 아빠의 마음이 유치해요?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치해요? 그럼 도대체 그런 게 유치하면 고상한 건 이 세상에 뭐가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이에요. 모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를 질 때 어느 교회가 부지를 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미 젖었더라. 그런 교회 건축 보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뭐 성경에 보면 산도 옮기신다며. 그러니까, 아니, 그 뭐 복잡하게 설계 그리고 감리 붙이고 뭐 콘크리트 차오고 그 인부 부르고 뭐 복잡하게 그렇게 온 교인 30일 금식기도. 하나님이 완성된 집을 하늘나라에서 크레인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법에 맞게. 아멘. 그리고 열렬히 기도하고 뼈만 남아서 온 교인이 가보니까 아, 제자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하셔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30을 굶어서 해골 같은 교인 1,000명이 박수치는 것보다는 그 교회를 질려 그럴 때 목회자 하나가 강대에 엎드려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걸 보다 못하 보니까 딱한 장로님들이 와서 금식을 하네 철야를 하네 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교인들이 월세금을 빼고 퇴직금을 그 일부를 떼었고 집을 옮겨가고 그리고 적금을 깨고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50만원씩, 1,000만원씩 옛날에 우리 첫 번째 교회에 옮길 때는 어느 청년 하나가 가서 20일을 노동해가지고 와서 그걸 봉투에 넣어서 바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이게 그 목적을 지성으로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자기의 의지를 행사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매 순간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런 재미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걸 유치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지성과 의지, 지성과 의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고전적인 인간의 삶 요소, 지성과 정서와 의지, 지성 정, 지, 정, 의. 그래서 이 욕망, 정, 이건 어디 간 겁니까? 사실은 욕망은 의지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이게 지성과 의지만으로 구분했어요. 벌써 마음의 욕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의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움직임은 의지를 향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 면에서는 존 오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욕망은 인간의 삶의 방향타라다라고 말했어요. 그 방향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의지에 가는 방향을 정해준다 이거죠, 욕망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 안에 의지의 작용과 지성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인간에게 닮은 것을 주셔야지만 교통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닮은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 안에 당신을 닮은 지성과 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지성을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혼 안에 있는 지성으로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진 의지를 인간이 영혼 안에 가지고 있는 의지로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나머지는 전부 다 장식품이에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 것도 알기 위하고 살기 위한 거예요. 알기 위하고 살기 위한 거예요, 믿는 게.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이. 예? 그래서 아는 것은 지성으로서, 사는 것은 의지로서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킵시다. 왜? 이 마음에서 아는 것이 파악이 되고 마음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따라 살도록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느냐? 두 가지 수단이요. 계시와 상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단으로 통치하시는 수단으로 이 두 가지 수단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통치하시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은혜와 율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들이 알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법적 목적을 위해서인 거죠. 사법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미리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규칙에 부합하며 살면은 상을 주고 어긋나게 하면 벌을 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사법적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죠? 법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법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계시예요. 계시. 계시는 뭐냐면 사법적인 집행을 위한 공표예요, 공표. 가끔 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청에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이 없대요. 법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대요. 지금은 건축법이 무지무지하게 강화됐죠. 그 어기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그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몇 달 전에 찍은 항공사진 위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사진을 딱 엎어놓고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안 맞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표시를 해서 왜 이게 안 맞는지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도로공사가 있었구나. 아, 여기 이 집은 한층 더 졌는데 허가가 나갔구나. 다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거가 없이 집이 지어졌든지 하면은 즉각 철거 명령이 내려오고 철거 안 하면은 그러면은 즉시 구속이에요. 벌이 굉장히 커요. 몇 번 나오고 그다음에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은 집달리들이 와서 강제로 헐어버리고 비용 청구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그 동네 월곡동에 살 때인데 동네 뒤에 가면은 밤나무골이라고 산이 있어요. 지금은 뭐 전부 다 집 천지였죠. 거기서 뭐 그 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닌데 그게 지금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디냐 하면은 창문 여중 있는데 거기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서울랜드 넘어가는 여기 말고 저기 그 어디야 무슨 동이야 거기가 미아동 가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미아 삼거리 쪽에서 저쪽 그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장위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에 예? 틀렸 하월곡동 예. 하월곡동은 아닌데 거기가 상월곡동 예. 예. 예. 역시 뭐 어쨌든 뭐 그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거기 있는데 산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산이 너무 참 아름다웠어요. 밤나무가 꽉 차 있고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눈이 선해. 거기 옹달샘이 있어서 방학 되면 아침에 이제 강아지 데리고 거기 세수하러 가죠. 그럼 막 그 강아지도 따라오고 해 가서 거기서 세수하고 그다음에 그 주인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가을이면 가서 저기 뭐야 돌멩이 던지면서 밤도 좀 따먹고 그러고 오면은 저쪽에서 그 도살장이 건너편에 있어요. 소 잡는 소리도 나고. 그때 저는 그거 알았어요. 물 먹이는 소. 저 밤나무골 거기에다가 소를 묶어놓고 도살장 들어가기 직전에 바켓으로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면 소가 벌써 그 동료들이 죽은 냄새를 맡는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어요. 그래서 끌고 이제 가면은 많은 통로로 들어가면은 그 백정 아저씨가 그 도끼로 하나씩 때려서 죽어서 이제 나오는 데인데. 거기, 그래서 그 조그만 산이었는데, 그때는 산이 컸겠죠. 왜냐면 그 집이 하나도 그 뒤에까지 없었으니까. 그래서 가끔, 거기서 노루를 잡아갖고 와가지고 그 눕혀놓고 잘라서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온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고 쉼터였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나무를 아무나 올라가서 막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가서 무조건 차지하면 된대더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못하게 하니까 밤에 가가지고 막 그 저기 뭐야, 그 천막 치고, 그 다음날 천막 속에다가 블로크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막, 순식간에 그 밤나무 꼴이 전부 다 온 산 전체가 집 천지가 된 거죠. 지금 같았으면 아마 어림없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다 그런 거 왜 그래요? 법이 허술하거나 아니면 법이 허술하지 않아도 집행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뭘 부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규칙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9시까지 나와야 된다. 그리고 6시에 퇴근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월급 안 줘. 그게 둘 다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왜냐면 6시까지 나와, 9시까지 나와, 6시까지는 일해야 돼. 그 대신 그렇게 안 하면 돈 안 줘. 9시까지 나와, 6시까지 일해야 돼. 이건 규칙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안 하면 난 돈 안 줘. 이거는 상벌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압박을 가하고 상을 약속해야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딱 그 말하자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직원들이 들으면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직원이 점점 늘어났는데 지각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은 되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물론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직장은 6시 딱 퇴근인데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뭐 밤 10시나 돼야지 집에 가죠. 또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요기도 끝나면 11시쯤 되죠. 토요일날은 또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주일은 주일대로 모임 있죠. 월요일날도 출근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가면은 좀 피곤해서 늦게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호소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출판사에 있는 그 분 한 분이 자기네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 회사 같으면은 뭐 그 막 험하게 막 나가니까 뭐 심할설 써라 뭐 나가라 이런 거. 근데 이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도 아주 고역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한 달에 두 번 지각하면은 휴가를 하루 빼기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아주 웃으면서 그랬어요. 지각해도 괜찮다. 그 대신 한 달에 두 번 지각하면 그다음에 그 일주일 준 휴가를 하루 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시에 싹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직원들 좀 출근 성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는데 믿음이 없어서. 근데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좋구나.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하루만 지각하는 거야. 하루는 괜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사람의 출결 상황이 나한테 올라와요. 나중에 석 달에 한 번으로 됐는데. 근데 거기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늦게 오고 지각 많이 한 사람은 그 유감의 편지를 내가 보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서. 그랬는데도 안 고쳐지더니, 그랬더니, 두 번 지각하면 휴가 하루 뺀다. 그랬더니 다 잘 나온 거예요. 모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되면 이제 그거는 취소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지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년 그러다가 이것도 눈에 너무 거슬려요.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번씩 다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저 취소하지 말고 그 모아두었다가 월 두 번 지각하면은 월요일 날 당직을 시켜라 그랬어요. 근데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무도 지각 안 해. 네, 아무도 지각 안 해. 8시 45분 출근인데 43분에 지축을 뒤흔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쾅쿵쾅 하면 카드 탁 대러 가는 거예요. 44분 45초에 탁 찍 휴 하는 거예요. 왜? 10분 늦장 부리다가 두 번만 부리면은 월요일 날 하루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요. 숙직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지각 많이 하는 사람 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규칙이 주어지고 두 번째 상벌이 딱 주어지면은 사법적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선악을 정하셨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더라면은 아마 이 세상은 가히 살 수 없는 아비규환의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다 이해하진 못해도 인간이 무심결에라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는 우리 몸 밖에 새기시고 하나는 몸 안에 새기시는 거예요. 몸 밖에 새겨진 율법은 바로 십계명으로 새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 안에 새기시는데 이 인간의 몸 마음 안에 새기신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디 새겨 놓으신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해도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불안하고 죄를 지면은 이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질서에 대한 의식이에요, 질서. 그래서 율법 나올 때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질서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법을 새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는 계시의 내용이 둘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져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세계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덮은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히랍으로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근데 뭐냐면 덮개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뭔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여는 거죠. 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도 무엇인가 덮여져 있어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둘로 나뉘는데 일반 계시는 사람이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자연적인 것, 즉 풀이나 나무, 돌멩이, 하늘, 바람, 구름같이 자연적인 것이거나 혹은 인간의 본성이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나 이러한 누구든지 눈을 가진 사람이면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내용도 일반 계시로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인데 모든 인간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매개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신령한 사건이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일반 계시가 아주 폭넓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하나의 초점으로 이렇게 모아져요. 쭉 모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부터 들여다봐야지만 목적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님부터 먼저 봐야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다, 이게 구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들어봐요, 이제.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쪽은 구약이고 이쪽은 신약이에요. 이쪽 끝은 영원까지 맞닿아 있고 이쪽 끝도 영원까지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맨 시작점이 창조예요. 그 이전의 영원은 우리가 모르니까 창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계속돼서 세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이 창조와 태초, 즉 창조와 그 다음에 종말, 여기에서 중심점이 어디냐 하면은 중심점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간과 이 시간에 딱 거리와 시간적으로 중간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중간이라는 거죠. 의미상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길다란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끝이 창조고 골목길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끝이 종말이에요. 근데 한 지점에 보안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는 그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태초로 가서 시작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서부터 더듬어서 보이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도 우리가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환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더듬어 가보면 예수님 안 보고 어두운 골목길 보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환하게 빛이 드는 거예요. 골목이구나. 골목의 폭이 이만하네. 골목의 폭이 이만하니까 저쪽 골목도 폭이 이만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보여도. 그죠? 여기 집들이 쭉 서 있구나. 아, 여기는 산길이 아니라 안전한 동네 길이구나. 그럼 그렇겠지. 뭐 몇 미터 가다가 어둡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뭐 사파리가 돼가지고 코끼리가 뛰어다니고 사자가 뛰어나오고 뱀이 춤을 추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태초도 보고 그 다음에 저쪽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런데 그런 계시는 이제 특별 계시이고 그래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보이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어요. 우선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적인 질서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적인 질서를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 긴 진화론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이 멸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얘기들을 보면 참 재밌잖아요. 왜냐면 그 지구에 아무 생명체가 없었는데 물이 생겼다 이거야. 그리고 단백질이 모이고 그러더니 공중에서 번쩍하는 번개나 전기가 있고 그런 방전에 힘입어서 아주 미약한 생명을 가진 아메바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점점 더 고등하게 발달이 되어서 원숭이까지 오게 되었고 원숭이들 중에 원숭이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그 원숭이들 중에 1단의 무리들이 우리가 사는 여기 말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아래로 이동을 했더니 그 원숭이들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 간 애들만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상상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그럼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냐니까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숭이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결국은 어디론가 진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겠죠. 이 원숭이도 진화되어 왔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과 원숭이 같은 거는 극히 소수만 나오고 그 사이에 형체를 알 수 없는 비스무리한 것들이 땅을 파면 수없이 나와야 되거든. 내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그 중간 것들이 거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의 중간쯤 되는 거. 식물과 동물의 사이에 있는 거. 동물과 사람의 특징을 동시에 가졌으면서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폭넓게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발견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상상이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에 맞게끔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거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잠수함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걸 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잠수함.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물 위에 떠다니는 철 성분이 계속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다는데.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세월을 두고 가라앉으니까 어마어마한 물의 압력에 의해서 함께 모이면서 눌려서 철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폭풍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물이 요동을 치니까 이게 놀랍게도 앞뒤가 확 휘어지면서 통같이 됐다는 거예요. 응? 이게 너무 급격하게 휘어지는 바람에 공기가 미처 물이 들어올 새가 없이 돼서 속이 텅 빈 그런 배가 생겨났다, 진화했다는 거죠. 응? 그러면서 아마 과학이 발달되면 저 엔진도 어떤 식으로 진화해서 저렇게 되었는지 물리작용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기는 거지. 그게 얼마나 복잡한 얘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간단한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인간도 목적이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를 않는데, 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창조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연을 쭉 보면 그 속에 아주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몸이 있잖아요. 여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목과 여기, 어깨와 어깨, 뼈와 뼈 사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지 않아요? 모든 사물을 반을 쪼개면 다 대칭으로 만나요. 안 그런 사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시계. 반쪽알이 내면 두 개 딱 만나죠? 자, 이것도 반으로 나뉘어지죠? 나뉘어지죠. 인간도 딱 나뉘어지면은 눈도 양쪽에 데칼코마니가 되고 귀도 데칼코마니, 콧구멍도 입술도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물론 잘 안 맞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면 그래요. 이 가슴, 어깨, 그 다음에 나온 배 모두 이렇게 다. 그리고 몸이 불어날 때도 딱 대칭의 균형에 맞게 불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왼쪽 배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보셨어요? 오른쪽 엉덩이만 밥을 먹었더니 계속 이렇게 나왔더라. 살이 올랐는데 계속해서 머리 쪽으로만 쪄가지고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됐더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모든 의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가방, 뭐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이 집에 가서 봐요. 다 대칭이에요. 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질서를 갖추고 이게 이 질 아주 놀라운 질서 속에서 그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놀라운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설계된 거라는 거죠. 기획된 것.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던 우리의 조상들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어떻게? 개미가 열심히,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고 땅 속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건강이 있고 날이 따뜻할 때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질서를 심지어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배우는 거죠. 그게 순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를 끊임없이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그 멀리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몰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 목적으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죠. 그는 돌아가게 돼.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계획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를 갔는데 돌멩이가 수없이 많아. 그런데 무질서하게 널려 있으면 그냥 홍수가 나고 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바위들이 굴러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록 깎지 않고 다듬지 않았어도 네모 반듯하게 정렬이 되어 있고 구획이 짜져 있다면 누군가 거기다 손을 댄 거죠. 그렇죠? 집터였든지 옛날에 예? 예, 집터였든지 아니면 왕궁터였든지 뭘 지으려다가 포기를 했든지 몇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의도와 계획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를 갖추고 있을 때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봐요. 근데 나무가 심겨진 게 종류도 여러 가지고 생긴 것도 제각각 생긴 것들이 쭉 산에 있어요. 그건 뭐죠? 그야말로 자연산이에요.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바람에 날려서 이 나무 저 나무 가, 저 씨들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비바람 맞으면서 그냥 자란 거예요. 나무들도 못 생겼어요. 그런 나무들이 산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산에 딱 가보면 이렇게 서서 딱 보면은 나무가 일자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이렇게 보면 또 일자로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격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뭐지? 계획된 조림이죠. 누군가가 나무가 크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벌써 오래전에 띄엄띄엄 심은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도 정확해요. 그래서 탁탁탁 짜져 있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들로 꽉 차 있어요. 이건 뭐죠? 기획 조림이에요. 그럼 그건 누군가가 와서 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는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질서가 생기거나 있는 질서의 일부분이 허물어졌을 때는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왔고 혹은 계획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거나 파괴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 질서를 보면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봐라, 이거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무엇인가 자연 사물 속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니 이것은 산신령이 한 거다. 그러면 산신령 믿는 종교가 되는 거. 예? 아니면 우리 증조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무슨 수천 대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무당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어떤 질서를 의식은 했는데 그 질서를 만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게 될 때 이제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걸 발견하게 돼요? 아, 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창조 목적을 충분히 알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답안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 쉽죠. 왜냐하면은 틀리게 나오면 틀렸다는 걸 자기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가세요? 예. 네. 그렇지만 답을 모르고 풀면 틀렸어도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이 세계 안에 계시는 증거들이 수없이 가슴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봐도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새 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때도 세수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온 우주가 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효과를 나타내시는 그 힘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어디에도 안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물 속에 계시지만 모든 사물과 절대로 섞이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데나 다 계시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무데도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예, 하늘에 계시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 말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일반 계시로 다가오게 되면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그럼 뭐 말할 수 없는 그 신비가 꽉 차 있는 온 세계 안에 창조 세계. 그래서 뭐라 그래. 그리고 한 그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하늘의 별, 꽉 하고 들려오는 벼락치는 소리, 이런 모든 것을 들을 때 한없는 감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게 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계속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꽉 차있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밤하늘의 별과 흐르는 물소리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그 창조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회심하고 창조 세계가 무엇인지 안 사람들은 세계를 그렇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지식의 관심사가 딱 세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피지카. 이게 자연학이에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기카. 거기에서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는 거예요. 에티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날은 말이죠. 오늘날에 아마 가장 각광을 받는 학문이 경제에 관한 학문일 거예요. 뭐, 경제, 경영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법대에 몰리고 이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경제 쪽으로 몰립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 10억씩, 20억씩, 심지어 30억씩 이렇게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뭐, 거기 뭐 여러분도 받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물건을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경제와 관련된 사람. 경제와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막 수없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웃기고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의 이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삶을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 때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도 뭐 생각을 바꾸면은 뭐 너무 감사한 게 많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정말 행복했, 그래도 다시 더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돌아가 보면 말이에요. 가난했어도 지금보다 행복한 때 있었어요. 더 행복한 때. 가난했어도. 자가용도 없고, 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친구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때에도 행복한 때 더 많았어요. 근데 이런 너무 물질을 중심으로 막 그 쉬달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든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를 하겠다고 오는데 이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부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잖아요. 아니, 뭐라 그랬냐면, 경제는 도덕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학문이다. 케인즈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cool head, warm heart. 머리는 냉철하지만 가슴은 따뜻한 사람들이 경제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어때요?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동네끼리 다 돌려서 양식도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자기 돈 없으면은 일절 없는 거예요. 일절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해도 그것을 선택할 때에 가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도덕과는 상관이 없이 한탕 올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천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경쟁하고 자기를 소모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자연의 질서만, 자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쭉 관찰하기만 해도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자연적 질서 속에서도 계시하지만 도덕적 질서 속에서도 계시를 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섭리예요. 섭리는 계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지만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악인이 번성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은 이것들이 이렇게 그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잠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악이 파멸하고 선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 궁극적인 승리를 주는 그 위대한 힘, 그렇게 이 세상의 질서를 조정하는 위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누구에 의해서 행사되느냐고 물을 때, 예, 물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 이거죠. 누군가가 세팅을 해놨고 지금도 그것을 돌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이 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잠시 보면은 모순이 많은 것 같아도 세월이 흘러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그때는 이제 로마가 거의 파멸할 때였어요. 반달족의 침입이 시작이 되고 막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어요. 1000년 가까이 번성하잖아요. 역사상에 없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들의 나라는 망했어도 그들의 교육, 정치, 법, 건축 기술, 그 다음에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법, 도로, 건축, 문학 이런 모든 것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강한 나라는 전부 다 자기 나라 상징을 새를 그려요. 우리나라는 봉황이잖아요. 근데 새를 그리는데 그 새 중에서는 무슨 새를 택하냐면 독수리를 택해요. 신성 로마 제국에도 독수리를 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딥니까? 미국도 대표적으로 독수리를 택하잖아요. 그죠? 그 백악관 문장에 딱 보면 독수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대의 문장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한 로마 시대 이후의 모든 국가의 이상은 로마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된 거죠. 미국도 이상이 그거예요. 온 세계를 미국 제국이라고 보고 그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근데 요새 제국에서 몇 군데서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까불어서 지금 굉장히 제국에서 불편해하고 있죠. 이라크, 북한, 또 한국도 가끔 머리를 뒤밀고 그럼 뭐 한번 해보자고 이러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황제께서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독수리 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럴 정도로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 허물어져 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은 기독교인들이 미신 같은 종교를 퍼뜨렸기 때문이라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토아 철학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망가뜨린 거죠. 그런데 그때 아우구스투누스가 신공론에서 글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초기에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저기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황제들이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비록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라도 올바르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한 자의 끝은 없어도 악한 자의 끝은 있다. 반대인가? 반대죠? 예.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의미에서 끝에 확 고생을 해도 마지막에 활짝 피는 거 악한 자에게서는 결코 못 봐도 예. 선한 자에게서는 반드시 본다.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그거를 굳게 가지고 있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본래 양심 속에 심어주시기도 했지만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망하는 악인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통함을 풀고 결국은 복을 받는 선인들의 수많은 본보기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깊은 불행한 말로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덕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충분히 보여주시지는 못하죠. 않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엉겁결에라도 그렇게 살게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나라가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놓고 쫙 보면 대부분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 나와요. 네? 이 뭐 그 법에서 만든 많은 것들은 이 성경에서 따라 살으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그다음에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안 맞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이 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합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합치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 속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세상이 올바르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 사이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양보하면서 살면 세상을 닮아가고 거기 섞이는 것이고 양보하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면서 길을 열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끔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속에서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인간들이 오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다가도 사람이 보면 감추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잘 안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세계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음악에 대해서 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더 잘 들리는 거죠. 더 잘 들리면 더 푹 공부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언젠가 한번 그 TV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탁 틀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만 이제 뭐 몸이 아프셔가지고 결국 이제 내려놨는데 했는데 막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쫙 연주를 하는데 제가 그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청중석을 카메라가 쫙 비춰주는데 거기 청중이 몇 사람이 이 손수건을 꺼내서 계속 우는 거야. 그때 내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게 뭐냐, 두 가지 점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장난감 같이 생긴 통 하나 가지고 낑깡낑깡 해서 저렇게 사람을 울리는데, 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저거 기껏 해봐야 결국 질서를 흉내낸 가락에 불과한데, 나는 질서 그 자체를 설교하는데, 왜 사람들이 울지 않는 것일까? 뭐, 우는 게 최고는 아니지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이 우는 저 감동적인 눈물에 동참하지 못할까? 거기서 오는 열등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야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좋아는 하지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이 들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랬으면 음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죠. 안 했어요. 그게 여전히 지금도 그 모양이에요. 그게 창피해요. 근데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 잘 알면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도 느껴지기 시작해서 목석과 같은 사람이 그 지고의 네르바이젠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비워도 쏟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그 사람이 그렇게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흐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모범답안을 먼저 봤어. 아, 이게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야, 그런 거구나. 그 모범답안을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보는 거예요. 창조세계에 참 하나는 형형색색 그 아름다운 단풍들 그것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나무가 모두 밝아벗고 이젠 추워서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내년에 다시 거기서 잎 돋고 가지 움트면서 확 자라는 그 생명의 놀라운 전달자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 보통 놀라운 기적이 아닌데. 인간이 정말로 귀신의 시기 전에야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게 안타깝지 않아요? 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 그걸 하나님을 알고 보면은 말이죠. 바닷가에 서서 파도가 확 치는 소리를 들리면은 주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바다를 가로질러 온 바람이 소나무 숲을 헤집으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먼 들판에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면서 찬란한 빛을 내며 떨어지는 그 벼락, 그 광채와 그리고 그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온 땅과 하늘에 꽉 찬 주님의 권능,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힘과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통치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르는 돌멩이 하나, 흐르는 물 한 방울, 개울, 거기에 떠가는 나뭇잎, 나뭇잎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많은 나무의 잎의 무늬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자연의 세계 속에 질서를 만들고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살아야 할 질서를 내가 정하였으니 너희는 이 질서를 따라 살며 행복하거라. 아멘. 찬송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 속의 질서 앞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빚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며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 세계 안에 가득한 주님의 질서를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질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